우리 이 대림절 기간은 참으로 묵상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풍부한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영성 기도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고 또 직접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 대림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파세다나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을 잠시 살펴보시면 바로 그 뒷장인 26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이야기로서 예수께서 재해석하시는 종말론적인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따라오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의 주요한 테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에서도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달란트의 비유를 끝으로 마태복음의 주요 테마였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오늘이 종합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은 채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26장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이전 장들을 종합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인자가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인자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이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를 지칭하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주요하게 쓰였던 종말론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장의 이 말씀의 첫 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자주 인자라 칭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서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의미를 예수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더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티프가 여러 선지서들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라고 쓰인 종말론적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인자가 심판과 구원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갈라서 세울 것이다.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주체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한 우주적 구원의 완성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마지막 심판, 그 엄숙한 순간에 세상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앞으로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여섯 가지 자선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별합니다.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고, 갇혀 있을 때 찾아주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했는지가 그 판별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최후의 심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당위성이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현해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그 삶의 패턴을 바꾸고 변화시켰는가, 그 복음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들을 귀찮고 더럽고 냄새나고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하였는가를 묻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의 형태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향한 구제의 손길, 그 행위들에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로 표현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특히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들이 누구를 특정하여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열두 제자를 예수께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열두 제자를 이스라엘 곳곳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작은 자들은 예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등장하는 작은 자들이라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미크로스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박해를 당하며 학대를 받는 것에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곧 예수를 돕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이들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에게만 한정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자들이라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10장에 나온 단어와는 달리 엘악 이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똑같이 작은 자로 번역될 수 있지만 25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 교회의 리더들을 넘어서서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는 우리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즉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어 서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급진적이고도 포괄적인 사랑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챙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를 섬기는 일이고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행위로서 돕는가 돕지 않는가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작은 자들 돌보고 돕고 기도하고 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지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당위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큰 계명과 연결지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의 큰 계명의 통합적인 재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서와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즉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압축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머리 한쪽에 생각한 채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심판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 작은 형제, 자매에게 한 것 혹은 하지 않은 것이 이 말씀의 등장인물인 임금에게 한 행동으로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임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구약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옆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는 작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또한 하지 않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일이 되고 하지 않은 일이 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구약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이분법적인 구분에 바탕한 이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넘어 통합적으로 재해석한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기쁨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약의 계명의 통합적인 재해석이 예수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화해의 선포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하나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사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자신의 몸을 통해 드러내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과 예수가 다르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와 선지서들의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다른 계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항시적으로 이 두 계명은 바로 예수 안에서 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고난을 당하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협조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는가 열지 않는가의 여부는 예수의 눈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실천적인 행위가 없는 이론적인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이웃사랑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45절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무행위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작은 자들을 보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나중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조용히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라는 이 변명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낼 아무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만 드러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하나는 뽑아야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일으킨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베푼다거나 물 위를 걷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 종말을 향한 메시지는 의외로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의 보잘것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여 주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주고 갇혀 있을 때 찾아주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면 됩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과 유대를 가지고 배제와 배타성이 아닌 포괄성, 이해를 갖고 하는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비인간적인 이 삶의 구조들을 그것에 저항해 정의를 촉구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전하며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교회 다음입니다. 참된 교회는 밖으로 펼쳐진 돕는 손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가난한 자들 중에 계시고 교회는 자유케 되어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희망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교회답도록 교회 되게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